창조신 복희와 여화 투루판 아스타나 무덤 출토 7세기 중국 문화권과 인접한 투루판 지역의 아스타나 무덤에서 발견된 그림이다. 중국의 천지 창조 신화에 등장하는 복희와 여화를 소재로 삼았다. 그림의 중앙에 두 신이 마주본 자세로 표현됐는데 왼쪽이 여화, 오른쪽이 복희다. 두 신은 각각 캠퍼스와 구부러진 자아를 들고 있다. 이는 둥근 하늘과 네모난 땅으로 이루어진 중국의 전통적인 우주관을 상징하는 것이다. 사람의 모습을 한 상반신과 달리 하반신은 뱀과 같은 형상으로 꼬여 있다. 그림의 가장자리에는 작은 구멍이 여럿 나 있는데 그림을 천장에 걸 때 못을 박았던 흔적으로 추측된다. 신상은 강한 묵선으로 윤곽선을 그린 후 붉은색과 흰색 알료를 두껍게 발라 완성했다. 배경에는 해와 달, 별자리가 그려져 있어 하나의 소우주를 재현하고 있다. 세부 표현이 섬세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선명한 색채와 균형 잡힌 구도로 인해서 주목되는 작품이다. 중국적인 주제와 달리 얼굴과 손에 보이는 음영 표현, 해와 달의 형상화 등에서는 중앙아시아적인 특징을 찾을 수 있다.